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가랴는요, 그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으셨는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으셨는지를 소개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우리 스가랴서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눕시다. 스가랴 1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스가랴 1장은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간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앞부분만. 시작.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2장을 넘어가 봅니다. 2장에서는요, 천사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거든요.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세요.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들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쭉 넘어가 봅니다. 5장쯤으로 넘어가 봅니다. 5장에서는요,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 시작.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대체 종 잡을 수 없는 이런 표현들을 주고받으며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를 기록하면서 전달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 갈등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는요,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나머지 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8장은 전반부를 마감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7장과 8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갈등을 가장 강력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7장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며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소개합니다. 7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근데 여러분, 8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8장은요, 또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끝없이 스스로 내적 투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그 어떤 공덕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시대는 악하고 교만하고 불의하고 매정합니다. 강자들의 압제가 있었다면 약자들은 상상하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권력자들은 거짓과 힘으로 숭배합니다. 그들을 숭배하며 그것으로 사람을 다스리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약자들에게 마저 이 생각이 전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강한 자부터 약한 자까지,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여자로부터 남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간단 없는 내적 투쟁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단해야만 하는 그 내적 투쟁이 스가랴서에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장을 우리가 눈으로 훑어보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8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는 겁니다. 만군의 주.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만군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스가랴 1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스가랴는요, 야훼 하나님을 야훼 찌바오트, 만군의 주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은요, 스가랴만의 표현은 아니고요, 예언서 전반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만군의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군의 주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군대의 대장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군대의 대장이 되신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신의 군대를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를 운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신의 군대를 한 번도 운영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대의 대장이 된다는 이 표현은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모든 군사적 시도들, 그것들을 언제든지 압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강력한 분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군사적 시도를 압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이 표현이 예언자들에게 자주 등장하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예언자들이 왜 야훼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패배할 거다, 너희들은 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이 왜 야훼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따 후반부에 하도록 합시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패망이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주, 세상을 호령할 힘과 능력을 가진 야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이 끊임없는 내적 투쟁을 하시면서 이 백성을 사랑하겠다 강조하시며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1장 3절 우리 스가랴 1장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너희도 나에게 돌아와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복을 주시게 돼요. 저주의 표본인 이스라엘이 이제는 복의 표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한 것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열정, 스스로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안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강하십니다. 말 안 듣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품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은 참 강한 분입니다. 하나님 상심하셨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선하심을 발동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십니다. 다시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돌이키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돌이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터닝포인트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터닝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이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로 다시 방향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준수의 삶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십계명을 준수하면 하나님이 이득을 보는 게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그 십계명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에게 실제적 이득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십계명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모두가 살 수 있는 이 방식을 모두가 선택해 주길 바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삶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삶을 살 때 이렇게 이웃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나요? 이웃을 위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나눠주고 공의로운 재판을 베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을 조장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군의 주라고 예언자들이 스가랴가 그렇게 강조하며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만군의 주께서 세상의 악한 힘으로부터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 그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소모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악한 신이 아닙니다. 주변의 악한 신들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신적 위치를 강고히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군의 주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장대한 꿈이 23절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방 10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 때문에 전원하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공평, 정의를 드러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향해 사랑의 이유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돌이키는데요. 인간은 계속 실패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죠.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제대로 펼치는 것 어떤 것인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돌아서심, 하나님의 터닝포인트는 우리가 무언가 깨달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또 실패해요. 이번에는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사셨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 설교 때도 함께 나누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명의 준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계명을 가르치셨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의 길을 깨달은 초기교회는 세상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 철학자들도요, 그들은 이상을 가르쳤습니다. 좀처럼 실천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덕목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제도 얘기했고, 순결도 얘기했고, 인내도 얘기했고, 용기도 얘기했고, 사랑도 얘기했습니다. 이방인 철학자들도.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람들 상상하던 그 선한 세상을 눈앞에 펼쳐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했던 거죠. 이방 사람 10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너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교회였고 그게 첫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오늘 우리는 완벽하게 잃어버린 그 모습 초기 교회는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게 공인이 되죠. 공인이 된 다음에 율리아누스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황제는요,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몰락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황제였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 그런데 율리아누스 황제가 쓴 그 서신 가운데 한 자락이 율리아누스 황제조차도 거부할 수 없었던, 부인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는 편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갈릴리인들이, 여기 말하는 갈릴리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갈릴리인들이 그들 자신의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보살펴주는 것은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300년 정도가 지나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기독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를 몰락시킨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버려야겠다 생각했던 율리아누스 황제조차도 그들의 사랑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닝포인트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심에 일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한 회심이 얼마나 옳은 결정이었는지 보여주었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돌아서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상상력을 좀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력이 너무 부족하지요. 왜요? 우리의 삶의 압박이 너무나 강하니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상상력은 오늘 우리의 삶에 다 압도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좀 돌이키는 상상력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상력.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이방 사람 열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옷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너희의 삶으로 돌이키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도 놀라운 상상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스스로 정리하며 묵상하는 기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